당신과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보는 애달픈 눈동자 비를 맞으며 우뚝 선 모습 떠나려 하는 내 네 미련과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나는 정말로 보낼 수가 없어 하얀 내 얼굴 난 사랑했는데 어떡해야 하나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빛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겨울빛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